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 6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게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건너 반대쪽에 가서 아주 멀리 가셨는데 사람들이 막 따라왔습니다. 따라오는데 바다를 건너서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본 것처럼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면서 아주 반갑게 그냥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야 참 열성이다 아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 사람들의 이 행동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무언가 부족함이 있고 왜 이 사람들의 이런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찬물을 끼얹어 버렸는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이런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뭐 이렇게 간절하게 진실로 그냥 진실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진실로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 속에 어떤 무거운 어떤 중요한 무엇이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진지하게 진실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떡 먹었기 때문에 또 떡 얻어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왔느냐?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말씀이 되어지잖아요. 왜 그럴까? 오늘 여기 우리가 본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은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임금을 세우려고 하면은 왜 도망갑니까? 아니, 억지로 그냥 못 익은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억지로 그냥 임금으로 세워줄 텐데. 임금이 실감이 안 나서 그래요. 대통령 누가 억지로 막 시켜주려고 막 대통령을 막 밀어 올리면은요. 아이, 난 안 해도 되는데, 아이, 싫은데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도 억지로 대통령 세워주면, 그럼, 뭐, 아이,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은, 뭐, 하지 뭐. 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좀 마음에 안 들다고 그냥 막 땡겨 내리면은, 그러면 그건 또 어떡할까요?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은 뭐 그런 때가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독재 정권도 아니고.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이야기가 있으면 투표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또 범죄한 내용이 있으면 또 탄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억지로 끌어내리는 것은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민주주의는 투표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민주주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찬성하는 쪽에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려가라 올라가라 하는 건 아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온 백성들이 다 모든 군중들이 다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억지로 임금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백성의 뜻이 크잖아요. 그럼 모른 척하고 임금하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피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멀리 바다 멀리까지 갔는데 이 극성스러운 사람이 또 따라와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여기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좋은 일이었었던가. 예수님은 이것을 얼마나 좋게 받으시고 즐거워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물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념주일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는데 주님이라고 부르면은 왕이라고 부르면은 왕을 왕으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왕이면은 왕이 기뻐하시는 왕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말로는 임금이라고 불러놓고는 마음에서는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런 왕이라면은 그 임금이 과연 기뻐하시겠나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예?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임금님이라고 왕이라고 부르십니까? 왕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왕이시면은 왕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왕이 명령을 해도 듣지도 아니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다면은요 말로는 임금이라고 세워놓고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앞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까? 왕으로 인정을 하십시다. 왕으로 대접을 해요. 왕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그 왕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그 임금께서는 흡족한 마음으로 고맙다. 알았다. 그러면 내가 너의 왕으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의 왕이 되어줄게.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겠다고 따라오기는 했지만은 속으로 생각엔 무슨 생각이에요? 임금은 무슨 임금? 떡 얻어먹으면 됐어. 그걸로 끝이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임금이 좋기 때문에 이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분이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분을 임금으로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단지 떡 얻어먹어서 앞으로도 떡 얻어먹으려고 여기 앞에 그랬잖아요. 6장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몇 명 먹었어요? 5천 명이 먹었거든요. 옳거니 바로 요거구나. 그래서 임금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떡만 먹으면 됐다는 거예요. 내 이익만 챙기면 되고 내게 도움이 되면 되겠어요. 내게 불편하면은 필요 없다. 아니, 그런데 누가 거기에 임금을 하겠다는 분이 있겠어요? 내가 싫어도 내가 좋아도 임금으로 한번 세워지면은 임금으로 인정을 하란다. 근데 임금이라고 말은 해놓고는 하나도 순종도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말은 싫어요, 그 말씀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가 뭐 그렇습니까? 그런 설교 말고요. 좀 달콤한 설교 없어요? 칭찬하는 설교, 축복하는 설교, 그건 왜 안 합니까? 그거 할 때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극성맞게 쫓아오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여기 이렇게 열심히 따라오고 있어요. 이게 웬 일이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아니, 5,000명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그 5,000명 이상이 먹었는데 그거는 표적이 아닌가요? 그만한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게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마라.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일까요? 요나가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더니만 물 속에 빠뜨려버렸더니만 물고기 속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거. 그게 요나의 표적.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아버렸어.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고 나오시는 거. 그 요나의 표적이 얼마나 큰 표적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표적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뭐, 그게 무슨 표적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없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왕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떡을 5,000명 이상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먹고도 에이, 그것까지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건 표적으로서는 필요가 없고 단지 그저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또다시 먹어야 할 만나 같은 거, 그런 걸 달라는 거. 매일매일 아침마다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거. 아, 그럼 참 얼마나 좋겠어요. 수고할 필요도 없고 뭐 그 머리 아프게 생각할 것도 없고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어 드리면 돼요. 그런데 요즘은 먹는 거 가지고 또 속이 안 차. 먹는 걸 해결해 주었더니 또 다른 걸 또 달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사는지를 모른다고. 지난날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저도 뭐 그런 걸 겪었습니다만은요,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쨌든 그냥 일할 자리만 주세요. 그러면 일만 하고 먹이만 주면은, 일할 그냥 작업복 한 벌만 주면은 내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하면서 그냥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일할 자리 자체가 없었어.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이제는 먹는 것 가지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는데 이것 가지고는 이제 양이 안 차가지고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줄로 알았어요. 일할 직장만 있으면 행복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지고 이만큼 이루어지고 나도 아직도 우리는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아마 세계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건 200국이 200여 나라가 있는 데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면 대단하잖아요. 보리밥도 못 먹어가지고 보리고개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보리고개를 하면 그게 어디 있는데요? 미아리 고개는 들어봤지만 보리고개는 난 몰라요. 근데 미아리 고개도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귀를 닦아가지고 씩씩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잘 사는데도 우리는 행복이라는 말을 우리의 입에서 말할 줄을 몰라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줘도 행복을 모르면은요, 행복하게 못 느끼면은요,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 그런데 작은 일에도 감사를 하면은요, 그 다음에 만나면 아유 저 사람이 내가 요만큼 해줬는데 감사하다 하더라. 옳지. 그 사람 감사하다는 그 말 그때 참 내가 듣고 나도 참 마음에 좋았어. 흐뭇해서 그래 이번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더 많이 도와주지. 더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만큼 감사하면은요 또 다른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촛불에 감사하면은 태양빛을 주신다. 오늘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껏해야 떡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당신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오늘 여기에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 저 예수님이 무언가 다른 것을 요구하시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요구를 하시네. 옳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그 다음 말씀이 있었죠. 29절에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니까요 뭐 엄청 대단하고 뭔가 특별한 일인 줄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은 여기 가만 앉아있지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무슨 일 해요?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예수를 믿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가만 앉아있는데 뭐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 특별한 일 중에서도요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가장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요? 예수를 믿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내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들을 내 세상에 보낸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으신데 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배척하는 거예요. 가시오. 필요 없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드리는 사람은,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분을 보내셨구나. 아, 그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막 억지로, 막 목이 말라요. 근데 나한테 뭘 주면 좋겠어요? 떡을 주면 좋겠어요? 아 지금은요 목이 마를 때는 뭐가 필요해요?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밥 가져와가지고 잡수시오 하면은 아니 목이 마른데 무슨 지금 무슨 밥이 필요해.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먹고요, 배가 고플 때는 밥을 먹고. 때가 다르잖아요.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분을 안 믿는다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미련한지 엉뚱한지요. 아 우리가 왜 당신을 안 믿습니까? 우린 믿습니다. 믿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도요 증거만 내놓으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이 먹었으면 그건 적은 증거입니까? 그건 기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단지 배고플 때 먹도록 해준 것밖에는 아니지 이분이 메시아로 인정하기에는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증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못이 박히셨고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없으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보다 더 큰 증거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보다 더 큰 증거는 없다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 당신은 모세같이 위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세가 뭐가 그렇게 위대하냐? 그런데 모세는 우리에게 뭘 줬어요? 만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모세가 만나를 줬나요? 모세가 만나를 준 거 아니지요.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고 지나갑시다. 자,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여기 앞에 뜨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뭐요? 만나라.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만나 그런다는 것이죠. 맛있어가 아니라 만나 그 말. 그것이 이게 뭐냐 그런 뜻이죠. 그런데 누가 주었다고?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모세가 옆에서 설명해 준 거예요. 모세는 그걸 주지도 않았고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말하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양식이다. 그게 만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만나를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믿어도 어떻게 이상하게 거꾸로 믿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 다 그 이후에 죽었습니다. 안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영생하는 양식, 생명의 양식을 너에게 약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우린 성찬식을 합니다. 떡을 먹습니다.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떡도 아니요 포도주도 아니요 무엇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요. 그것을 내가 먹는 것은 내 입으로 먹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먹음으로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 세상에 피가 모자란 사람 병원에 가면 수혈하면은 다른 피를 안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수혈은 하지 않지.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영생할 줄로 믿고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참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누구의 뜻대로 산다고요? 누구의 뜻대로 산다고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텐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요, 만나 먹고 나서도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를 먹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아 참 감사합니다 하고 먹다가 조금 먹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아이고 맨날 먹는 거 맨날 먹는 거 이것만 먹느냐고 행복을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는요, 에이 고기를 안 먹었다니만 우리가 기력이 떨어졌다고 몸이 약해졌다고 마늘도 먹어야 되고 뭐 부추도 먹어야 되고 아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까마 옆에서 옆에 뚝 떨어지는 거 하나 널름 집어먹고요. 어? 애굽 사람들은 마음 놓고 자기들이 상처를 놓고 먹는데 이 노예들은 거기서 마음대로 먹지는 못하고 그냥 하다가 모른 척하고 옆으로 툭 던져나가면 그거 낼름 집어먹고는 그렇게 고기를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서 고기를 못 먹었다고 투덜투덜투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이 지금 고기를 달라 합니다. 난 못 감당합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들에게 고기를 공급하겠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가 지금 나올 때 그냥 그래도 가지고 나온 소가 몇 마리 있긴 있고 양이 좀 있지만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요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니 모세가요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 하는데 배가 터지도록 먹도록 해주겠다 하는데도 모세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모세도요 그런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모세 우리 모세 우리 모세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가지고 입에서 냄새 날 정도로 내 고기를 먹일 테니까 기다려.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먹었죠. 어떻게 날아가던 메추라기들을 바람을 쌩쌩 동풀을 불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진 그리로 다 몰아넣어버렸어요. 이렇게 너무 바람이 세니까 못 날아가고 그냥 떨어져. 캠프 주위에 그냥 막 우르르 다 떨어집니다. 와 둘 냉장고나 있으면 막 그냥 막 갖다 집어넣었을 텐데 그렇지만은요 냉장고가 필요 없어. 왜? 아 이것들은 날아가다가 떨어져서 아직까지 살아있어. 붙잡아서 놓고는요 몇 날 며칠을 먹었어. 한 달이 넘도록 먹었어요. 그만하면은 고기가 시물이 나도록 먹었지요.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도 투덜거리고 고기를 주셔도 모세도 믿지를 아니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마음에 들면은 좋아하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뭐든지 다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들조차도 뭐 모세를 팔고 있지만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들의 배불릴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어서 모세는 그냥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설명해 준 사람밖에 안 되는데 근데 모세가 주었다고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을 때는요 그 말씀을 바르게 받아야 돼요. 또 그 말씀에 있는 대로 믿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가끔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내가 바라는 목적, 내가 바라는 목적에 예수님을 꿰어 맞추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요. 내 뜻에 맞도록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지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셨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잖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습니다만은요, 그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이단처럼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성경을 내 입맛에 맞도록 꿰어 맞추어 가지고 받아들여도 안 되고 성경이 내 귀에는 거슬린다고 해가지고 듣기 싫다고 그렇게 말해도 안 되고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예수님은 그 말씀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해도요 예수님 것을 싫어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속에서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무엇이 신앙인지를 몰라서 그냥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 나보다 교회에서 신앙이 깊다는 그분들이 하시는 것을 이렇게 쭉 보면서 자라왔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내가 그만큼 자라나서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옛날에 했던 그분들이 했던 것을 어느 순간에 나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신앙인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내 앞전에 믿었던 사람들이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 중에는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잘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신앙으로 잘못 생각을 하고 우리도 고른 길을 그렇게 따라갈 때가 많아요. 선배가 한 일을 그것이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본받을 일들이야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순수하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나니까 신앙이 아닌 것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덕지덕지 때처럼 끼어 있고 너무 많이 쌓여 있어. 그래서 신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유 그때 아무께 누구가 그렇게 하더라 하는 그 생각이 내 머리에 얼른 떠올라가지고 나도 보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저렇게 하는 것이 맞아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하지 그것을 내 뜻을 내 주장을 내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로 순수하게 이제는 교회가 그래서 이번에 총회장이 되신 목사님께서는 총회장 우리 총회장께서 이번에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교회 교회 안에 거룩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신앙 아닌 일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교회가 교회 모습을 갖추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참 말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다시 거룩한 교회로 새로워져야 하겠다는 거예요. 왜 거룩한 교회이냐?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거룩한 교회 다시 거룩한 교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거룩한 신앙으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배들이 한 일 중에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많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다시 만약에 6.25가 딱 터져가지고요 그때처럼 그렇게 됐는데 그냥 교회 안에 몰아놓고 교회 뒤에 문을 탁 닫아버리고는요 총을 딱 갖다 대거든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으면은 예수 안 믿으면 다 나가. 다 안 믿을 사람들은 다 내보내준다. 그러면서 총을 다 갖다 대고 묻는다 하면은 우리 동서울 교회는 몇 명이 남을까요? 예? 몇 명 남을까요? 다 남지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고 죽겠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요, 얼마나 고약한 시대가 되었는지요. 예수도 편리해야 믿는 거예요. 예수도 편해야 믿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돼야 믿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다음에 믿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은,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임금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같이 어리석고 미련한데